생각이 눈높이 물든 네 눈부신 네 모습이 기나긴 지나버린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지금은 누가 꼽보는 건 맞지 혼자 취해 너를 불러보듯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네 긴 머리 여튼 핑크빛의 립스틱 립스틱을 지워요.